겨우 조용한 밤의 끝에서 심장이 먼저 뛰어 아직 오지 않은 장면까지 내가 미리 느껴 숨 고르고 문을 열어 먼지 사이 빛이 서면 작던 내 이름도 오는 만큼은 크게 들려 넘어진 자리마다 남겨둔 발자국 위로 그보다 먼저 걷던 마음 다시 불을 지펴 누가 뭐래도 결국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것 흔들려도 앞으로 가 그게 내가 사는 법 낮게 깔린 북소리 위 내 맘이 먼저 올라가 지금 이 떨림마저도 다 이유가 될 테니까 We rise to the noise 더 크게 살아 움직여 쏟아지는 밤의 무게도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잊지 마 이 순간은 오래 기다린 대답이야 무너진 조각들까지 빛나게 만들 수 있어 No crown, no stage 없어도 이미 시작됐어 우리의 목소리 끝내 길이 될 거야 심장 박자와 sing 어제의 불안은 sip 오늘은 frame on the wind 작은 방 작은 desk 거기서 시작된 scene 예술적 꽃도 편인 꿈 이제는 real on screen 난 알아 잘될 거란 말보다 긴 침묵의 힘 버틴 날들이 쌓여 결국 내 톤을 만들지 흔들린다 해도 리듬 위에 올리면 돼 상처도 rhyme 안에 넣은 이상하게 빛나네 늦었다는 시계 소리 됐어 그건 남의 기준 우린 우리 속도로 가도 충분히 만들어 기준 자 숨 드러내 쉬고 고개 들어 cue sign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전부 우리가 낮게 깔린 현의 떨림 우리 발밑을 채우면 망설임도 한순간에 다 장면이 되어버려 We rise through the noise 더 크게 살아 움직여 쏟아지는 밤의 무게도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잊지 마 이 순간은 오래 기다린 대답이야 무너진 조각들까지 빛나게 만들 수 있어 No crown, no stage 없어도 이미 시작됐어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숨이 차도 괜찮아 이 떨림은 살아있다는 뜻 We rise through the noise 더 크게 살아 움직여 좀더 깊이 살아 녹여도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잊지 마